자, 이번에 오실 분은 리플 달아주세요. 김제동 씨 오시겠습니다. 아, 드디어 러브레터의 이 인기를 어떻게 야, 참 드디어 이제 오셨어요 저런 분들이. 예? 러브레터에. 예. 김제동. 예. 사인펜으로 몇 번씩 덧칠해가지고 가져온죠. 이야 아이고, 멋있습니다. 예. 성 쓰고 이름은 띄웠네요 또. 그러니까 참 묘하게 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야, 아, 김제동 씨 정말. 네.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보기 편하신가 봐요. 신기하고 그런 말이. 네. 자, 오늘도 리플 사연 또. 네. 읽어봐야죠. 네네. 네. 자, 그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장현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전 24살 남자입니다.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마쳤고요. 근데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사귄 지 100일이 좀 넘은 3살 어린 여자친구가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답니다. 일주일간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하지만 전 그 일주일이 너무 깁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서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쩌죠? 전 너무 힘이 듭니다. 다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참 이때 참 힘들죠. 차라리 그냥 헤어지자 바로 그냥 얘기를 하면 매달려 보기라도 할 건데. 네. 일주일을 기다려달라. 일주일을 기다려달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묶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연락도 못 하죠 이럴 때는. 못 하죠. 괜히 채신머리 없는 남자 같지. 그렇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이틀째인데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내 말이 그 말이지. 네. 이제 하루 남았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네가 말하는 거네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자, 초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예. 되게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시종일관 반말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종일관 반말로. 하하하. 이제 금방지게 출발하죠. 이거 봐. 친구 아직 멀었군. 아 친구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봐 친구. 그, 이거 봐 친구. 뭐 아직 멀었군. 아직 멀었군. 그래도 처음 치고는 일주일은 양반이네. 사귀다 보면 열흘짜리부터 1년 혹은 수년간 부지기술하네. 라네. 아주 낮추는 말도. 손 아래 사람한테나 하는. 그럼. 예. 이런 이번 고통을 잘 넘겨서 앞으로 다가올 기다림의 시간에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게나. 아, 그러니까 되게 그 윗사람으로서 수많은 질곡의 세월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격정의 50년 세월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충고하는 거죠. 네.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다음 분 아이디가 마음은 아이라는 분이 예,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전 남자친구한테 한 달만 떨어져 있어보자 그랬더니 남자친구로부터 그렇게 확신이 안 서면 그냥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 본전도 못 찾은 사람입니다. 님도 제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였던 오빠처럼 해보세요. 더 강하게 나가라. 강하게. 아 그렇게 확신 안 서면 해야죠 그럼. 이렇게. 그치. 용기가 좀 필요한데. 그렇게 확신 안 들면 해야죠. 이거 확률이 헤어지거나 아니거나인데 14% 정도 됩니다. 만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만날 확률이 네. 거의 적네요. 그럼 여자분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렇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금방 그렇죠.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확신이 안 들면 헤어져 그랬는데 여자가 보니 갑자기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 여자분이 그럴 분이 없지. 설사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더 강하게 나가게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 그럼 헤어지자. 난 일주일간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헤어지자 그랬어? 네가 먼저 분명히 헤어지자 그랬어. 난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남자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좀 강하게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더 비참해지는 거지. 아니 뭐 일주일 그래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그 남자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 그 다음에 인생 선배라는 분이 예. 정말 나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인생 선배라는 분이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점점점점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어봅니다. 뭐 해결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이에요. 이분은 그냥 딱 보고 그냥 얼핏 떠오른 거지 이게. 얼핏 떠올랐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오빠 동생으로 지내요. 2. 우리 친구 하자. 3.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 4. 우리 집 이민가.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이런 걸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남자가 군 제대 후 24살이면 제일 인기 좋을 때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좀 이거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희망을 주는 평강왕자라는 분이 네. 평강왕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원래 평강공주죠? 예, 공주죠. 평강왕자라는 분이 약간 시비주로 이런 사연을 올리시면 곤란하죠. 면접을 볼 때도 기본이 자기소개인데 여자친구의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쥐뿔도 소개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달라니 아니 우리가 지리풀 다는 사람들이 무슨 부채도사입니까? 이렇게 아니 뭘 정보를 달라는 거야. 왜 정보를 안 주고 어떻게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냐는 거지.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성격도 모르게 꽃을 좋아하는 건지 반지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고 뭘 돌리라는 걸 달라는 거지. 이런 사연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럼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쓰죠.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그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순우리말 공부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순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맷돌 두 개가 있으면 위에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그럽니다. 예. 그게 만약에 딱 뭐 콩을 들고 딱 갈라갔는데 어. 딱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콩을 넣고 맷돌을 내야 된다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우리 말이 참 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게 왜 그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참 묘한 상황 있잖아요. 예.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콩을 막 한 마리를 들고 닦아서 맷돌 앞에 닦았는데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 없네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아이고, 이거 어처구니가 어처구니가 없네. 야. 이게 예. 딱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예. 아이고 참. 자, 자 다음 아이디가 아이디가 안 졸리냐 졸리? 안 졸리. 안 졸리냐 졸리 이런 거 옛날에 많죠. 옛날에 저 영화 배우 그 안토니오 반만데라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디 차플라 이런 거. 디카프리오 안 되고. 저것도 있어. 뭐 실베스타 스텔라. 예전에 자동차가 그러니까, 있었죠. 실베스타 스텔라 있었고 많아요. 그런 거 브룩 실패 이런 거. 얼마 말한데 브룩 실패. 아 이거 짠네. 안 졸리냐 졸리 졸리라는 부르 실패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 있었는데 또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기억나는 거? 아 부르 실패하고 또 누구 있는데 에? 어떻게? 다시 한번 장크로도 본당? 장클로드 분당. 저기요. 그걸 그렇게 목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분위기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살려 이걸? 안 졸리냐 졸리 그렇게 주옥 같은 것들 다 어떡할 건데? 아니 어떡할 거냐고 이분들 마음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지금? 몰라. 아유 미안해요. 사연 몇 개 남은데 여기서 끝낼게요. 아니 그게 어떡할 건데? 아니 어떡할 거야 이 분위기를? 일단 앉아봐요 일단. 아니 정말 잊어요 잊어. 어? 있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걸. 아니 쉽게 잊혀져야 말이죠. 아우 되게 좋았는데 요번에. 어, 사연을 못 읽었어요. 아이디만 자, 소개하고. 예. 이거는 사연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거 하나로 충분히 재밌었으니까 어차피 사연까지 얘기하면 길어서 편집될 거니까 우리 리플 역사상 최초로 아이디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네, 안 졸리냐 졸리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리플입니다. 네. 미안해요. 아이디가요. 아이디가 아이디가요. 또 한번 예 여기 일대가 아니 그러니까 난리 날 것 같은 아이디. 아까 그보다 별로 뭐 그렇게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분도 사연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디만 아이디가 아 이거 이분은 예.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아요. 예 이분이 이분 사연이 예 못 들은 척 하세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예 끝이에요. 근데 아이디가 세일러 무기예요. 감사합니다. 세일러 무기. 저기요 세일러 두부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분위기 또 안 되니까 예예 예, 저기 예 세일러 무기. 자 이렇게 해서 지 됐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 일주일간의 시간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네. 그 일주일간 좋은 거 많이 준비하셔서 꼭 두 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럼. 네. 자, 감사했습니다. 김재동 씨였습니다. 예. 네.